밤에 쇼연을 비추는 빛 기분 좋아 너만의 그 눈빛 가슴 찢는 설렘 같은 이 느낌 Know what you say 어떤 날 좋아하는지 Can't say 전부 다 보여줄게 Just right now 빛이 나는 내게 모두 주목해 Shine on me Love, my, 설날이지 않게 Never한 편견 따윈 상관없네 너의 두 눈 속에 빛이 내게 만족해 Know what you say 어떤 날 좋아하는지 Can't say 전부 다 보여줄게 Just right now 빛이 나는 내게 모두 주목해 Shine on me 난 널 사랑할 뿐이야 Crush on me 날 원하게 될 거야 누구보다도 나를 믿어 넌 나를 빛나게 해 Look at me now, look at me now 매 순간 스스로 확신해 넌 내기보단 더 자신해 두려움 따위 몰라 언제나 빛나는 너와 날 바래 Come with me right now My satisfaction.